따라와 follow. 근데 난 자꾸 딴 생각. 립스틱 누군데 준이 흔히 믿을 수 없어 now talking. 이제 감오니 무슨 짓한 건지 품위 있게 말할 때 저 거기서 멈춰. 잠깐 솔직하게 말해봐. Sick girl처럼 달라붙지 마. 거짓말이 넌 쉬워 쉬워. 넌 정말 답이 없는 바로 그런 trouble. 들은 것 같아서 I'm trouble. You say? Right. 잘못 들은 것 맞네. 존중해주는 남자. You know I'm feminist. 못 믿겠단 그 표정 뭐야. Actually, it's kinda cute. Oh, oh that's my baby. Oh, got this new bag. Oh, oh just for your gun. The nerds are giving pulling. Oh. 한번 봐줘 모두 날 깊어서 배경하면 바꾸는 것만 그 제발. Yeah. 됐어, 확실하게 해줄게. 이젠 아쉬울 게 없어. 난 두 번은 없어. 지워 지워. 전부터 알았어야 했던 너의 trouble.